남조선 CBS 방송에 의하면 남조선의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6일 언론을 통해 최근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문학의 여시찰 명단 작성을 괴뢰 청와대가 주도한 데 대해 폭로했습니다. 그는 청와대 비서실장을 하던 김기춘의 지령에 따라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등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였거나 괴뢰욕적 패당을 반대하고 진보 세력을 지지한 문화예술인 9,473명의 이름이 올라있는 여시찰 명단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남조선 뉴스 1에 의하면 청와대 전 비서실장 김기춘이 박근혜 최순실 추문 사건 내막에 담겨진 핵심 자료들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